What's your name again? Whitney Elizabeth Houston. Wait, no! It's on! It's on! This is my dream. Reach as big an audience as I can. Common criticism of you, your music isn't black enough. Look, I don't know how to sing black, and I don't know how to sing white either. I know how to sing. I might have just heard the greatest voice of her generation. Andando, se encarga de mí, y a que a VIP 공연만 직접 관리한다는 PB 센터장이 34억이 어렵습니까? 최소 수익률 10% 정도 보장되는 투자금을 했다는데 다 차려서 봤던 거 못 넘어보면 어쩌자는 거야? 폭탄 리모컨은 내가 들고 있다는 거 명심하... 내리세요! 용의자 집에서는 사제폭탄 재료들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는데요? 로마 내가 전화 끊지 말라 그랬지! 보내주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! 폭탄을 실은 차가 신도 나아야 할 순 없어. 발포해도 좋아. 이렇게 얼굴 마주 안 해서 좋네요. 늘 최선을 다하는 거. 그게 문제야? 그렇게 적당히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. 그래. 대표님은 말고 맘만 빼고 뭐. 나 같아서 이거. Fred, ¿para ti qué representa? Para muchas personas representa salud. Que entrene la salud. Un programa innovador totalmente gratuito creado por...